Dear God, thank you for the morning and thank you for the speaker today, and just open up our hearts and just help us to learn, Lord, and thank you for the coffee. Yes. Amen. Okay. I'm a little blur this morning, so it'll take me a couple minutes to warm up.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정신이 이렇게 멘붕이 와가지고 저도 시간이 좀 걸려요. Thoughts, questions, reflections. 여러분 질문, 생각 아니면 뭐 코멘트가 있으세요? So as I was processing yesterday, I had a question. And so you said as different emotions come up, to choose God in that. What does it mean to choose God? Can you give a practical example? Yeah. Emotions aren't good or bad. 감정은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All emotions have a purpose. 모든 감정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So emotions will vary. There would be hundreds of different variations of emotions. 예, 그래서 감정에는 뭐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Usually what we do is we say this is a good emotion or this is a bad emotion. 근데 흔히 우리는 이거는 좋은 감정이고 이건 나쁜 감정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strictly speaking, all we're really saying is I like these emotions and I don't like these emotions. 근데 엄격히 말하면 그게 뭐냐면 나는 이런 감정들은 좋아하고 이런 감정들은 싫어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But part of the growing process is to be aware and to actually give language to emotions. 근데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그 감정을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So for instance, if someone says, "Well, I feel bad." 예를 들어서 안 좋아요라고 하면 I don't know what to do with that. 그거를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So I might say, "Well, give me be a little bit more specific if you can."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주실래요? 하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So they might say, "I feel upset." 그래서 좀 마음이 어려워요. Okay. What are you upset about? 뭐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요? And then you can start to work through the specifics of where the emotions lead you to. 그래서 그 감정이 어디에 마음에 어디로 우리를 인도를 하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And emotions will always lead you to values. 그리고 감정은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드러냅니다. When I'm working with people, 제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할 때, almost always ask, "Well, how does that make you feel?" 그래서 항상 물어봅니다. 그거 그럴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And years ago, one of the guys said to me, "Matt, why do you always ask about feelings?" 예, 그래서 한 사람은 저한테, "Matt, 왜 항상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세요?"라고. He was an engineer. 예, 엔지니어였어요. So he needed the logic and the structure of it. 왜냐면 모든 거를 이성적으로 분석했어야 됐어요. But it was a great question.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So I thought about it for a minute and I said, we have an English saying that says, "Where there's smoke, there's fire." 예, 그래서 저희 영어로 표현하는 것 중에 연기가 있는 곳에 불이 있다라고. So in the same way, where there's emotions, there's values. 그래서 마찬가지로 감정이 있는 곳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And the emotions aren't what we're looking for. The emotions we can re-engineer or reverse-engineer emotions to figure out what's going on in our heart, to figure out what the values are, to figure out what God wants to do within us. 예, 그래서 저희가 감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드러낼 수 있고요.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Because there is a logic and a structure and a way to be able to deal with emotions.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성적으로 구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어요. But that's not our primary focus now. 근데 오늘 저희가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I just want you to understand that you can work with emotions, that they are understandable, and part of the process is naming them and then being free to be able to talk about them. 근데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를 붙일 때 그게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저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So during the staff time today, we'll talk more about this. 그래서 오늘 스태프들 훈련 받을 때 제가 더 나눌게요. So the students, you can ask the staff. 그래서 학생들은 스태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And they'll be able to help you. 그리고 나서 스태프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Yesterday the word defensive, like after the lecture time, it turned into like for us, like everyone, like the word defensive, the connotation of it is like it's now bad, right? Yeah. So like, I'm wondering if like, I don't think it's like totally a bad thing to like totally be defensive, like for example, like defending our faith, you know? Or, yeah. That's right. Apologetics or whatever, right. Like so. Just on clarity on that, like that being defensive isn't like negative. Yeah. Now, what did I say 2 or 3 times? Sorry. Go ahead. 그래서 방어적이다라고 했을 때 방어는요 하나님 이제 나쁜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신앙을 방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So I tried to say at least 2 or 3 different times. 제가 어제 두세 번 정도 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We have this wonderful gift. 우리에게는 방어라는 좋은 선물이 있다고. It's wonderful capacity. 그래서 굉장히 좋은 능력이에요. This gift from God. 하나님이 주신 선물. And all gifts have a strength and an inherent weakness. 근데 모든 선물에는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The strength is. 강점은 Someone tries to violate me. 만약에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I can say no. 그럼 그때 안 돼라고 할 수 있어요. Don't touch me. 만지지 마세요. Don't say that.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Don't do that. 그렇게 하지 마세요. That's not appropriate.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So Adam and Eve had a wonderful gift before the fall.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정말 좋은 선물이 있었어요. Now the problem with the gift. 근데 그 선물이 가져왔던 문제는 is we can also say no. To good things. 근데 좋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no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And in a strange way, we can now use the gift against God.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을 대항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So yeah, we can say to God, no. 그래서 하나님한테 no라고 하는 거예요. He can say to you, I want you to deal with your heart.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의 마음을 내가 이제 다루기를 원해. And we can politely say. 근데 그때 우리가 아주 예의 바르게. Forget it. 싫어요. I'm not going to do that. 저 안 할 거예요. That's a stupid idea. 그 바보 같은 거예요. Now that's not a healthy way to defend yourself. 하지만 그거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C.S. Lewis says it's like the scent of a flower attacking a flower. 예, 그래서 C.S. Lewis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꽃의 향기가 꽃을 공격하고 있다. By destroying the flower, it destroys itself. 근데 꽃을 망가뜨리는 것은 꽃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죠. So when we turn and we try to destroy Go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파괴시키려고 할 때 the only possible result 거기에 따른 반응은요 결과는 is that we'll destroy ourselves. 우리 자신이 파괴당하는 거예요. So yeah, the first introduction of a new idea.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때요. We kind of like to use it and beat people up with it.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And you know, oh, you're being defensive. Oh, you terrible person. 그래서 이 방어라는 거를 들었을 때, 너 지금 방어적으로 지금 반응하잖아 이러면서. Now remember this. 근데 꼭 기억하세요. Most of the things I'm talking about. 제가 오늘 얘기하는 대부 이번에 얘기하는 대부분은요. Don't just automatically appear in your life. 이게 갑자기 막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 Let me give you an example. 예를 들어 드릴게요. Remember I spent 7 years studying defensiveness? 그래서 제가 이 방어라는 것에 대해서 7년 공부했다 그랬죠? Been wrestling with it for many years.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씨름했습니다. Two years ago I was in Oregon. 몇 년 전에 제가 오레곤주에 있었는데 we'd flown in, we were visiting with our son. 그래서 제가 저희가 아들을 방문하려고 갔어요. And so we'd gone out for breakfast. 그래서 제가 아침을 먹으러 갔어요. I'm driving.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Son sitting next to me. 제 옆에 아들이 앉았어요. Wife in the back seat. 그리고 뒤에 아내가 있어요. So we're driving. 제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My son leans over and he says, "Dad." 그래서 아들이 기대면서 아빠. Your driving makes me nervous. 아빠 운전하는 게 저를 긴장하게 만들어요. Now, I have a PhD in communication. 저는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And I understand it quite well. 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알아요. And God has been dealing with it for many years.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몇 년 동안 그것을 다루셨습니다. And I made a lot of mistakes. 네, 저 또한 실수를 많이 했어요. So being the man of God that I am.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I immediately turned to him. 그래서 제가 곧바로 아들을 보면서 And I said, "Well, there's some things in your life that make me nervous too." 너의 삶 안에서 나를 긴장시키게 만드는 것도 있어. Now it was a purely defensive mode. 완전 정말 제 자신을 그냥 방어한 거죠. Wasn't healthy. 건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Wasn't appropriate. 예, 그 적절하지도 않았고요. But it was an automatic response. 근데 자동적으로 제 안에 일어났던 반응이에요. Usually your automatic response is not your best response.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는 반응이요. 제일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대부분. So one of the healthiest things you can do.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반응은 is don't react immediately. 바로 곧바로 반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My reaction was just a response to my own pain. 왜냐면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반응한 것은 제 마음에 있는 고통을 그대로 드러낸 것뿐입니다. I knew better. 제가 더 잘 아는데. Does that mean I should never defend myself? 그렇다고 절대로 내 자신을 방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No. 아니에요. I have to. 꼭 해야 됩니다. I'm called to. 예,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s defending life.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줘요. Standing up for the poor and the needy and the oppressed.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방어해 줘야 됩니다. But 하지만 how I do it 어떻게 하는지 is just as important. 그만큼 중요합니다. So I'm sitting in the car. 그래서 제가 차에 앉아 있어요. I just made a mess. 그리고 제가 완전히 상황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죠. I can feel my wife in the back seat. 그래서 아내가 뒤에 앉아 있는 게 막 느껴지면서 laser beam just 아내의 눈에서는 레이저가 막 쏘이고 있어요 지금. So finally, I said. 그래서 마침내 제가 you know, something like Josh, I'm sorry. Josh, 미안해. Not an appropriate response. 내가 그렇게 반응했으면 안 됐어. You have. I don't want you to lose your voice. 너가 이제 내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를 꼭 이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And if there's things in my life that you see that you want to raise questions on, I need you to be able to do that. 그리고 내 삶 안에서 너가 질문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난 너가 자유롭게 질문해 줬으면 좋겠어. We'll all make a mess. 우리는 꼭 실수를 할 거예요. It's the growing process. 저희가 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The key is. 하지만 핵심은 if you make a mess, 여러분 실수를 할 때 clean it up. 그것을 치우세요. Practice healthy communication. So,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Now we could spend a week talking just about communication. 그냥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내내 강의할 수 있어요. But that's not why I'm here.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죠. I do have some books. You can look at those. So 제가 책 몇 권 있으니까 원하시면 그 책들을 보셔도 됩니다. Now let me tell you one more response. I'm a little bit prouder of. 근데 내가 조금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so, 반응을 말씀드릴게요. Last summer I was home. 그래서 작년 여름에 제가 집에 있었어요. And my son and I were doing some work in the garage. 그래서 저와 제 아들이 가라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So we were cleaning some stuff up and building some stuff. 그래서 좀 치우고 그다음에 이제 만들고 있었어요, 뭔가를. He's got a construction background, so he knows how to build. 근데 제 아들은 건설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잘 알아요. So he was working on something over in one part and I was working someplace else. 예, 그래서 아들은 한쪽에서 일하고 저도 다른 쪽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And he got stuck. 근데 갑자기 막 아들이 막혔어요. So I walked over to see what he was doing. 그래서 제가 아들이 뭘 하고 있나 보러 갔어요. So I, you know, he's sitting there wrestling with some. 그래서 이제 앉아서 막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So I just jumped right in. 그래서 제가 바로 뛰어 들어갔죠. And I just put my hands on it and took over.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대신 그거를 내가 이제 가져다가 했어요. And I, the side of my eye, on the side vision, I see my son going like this. 근데 제 옆 시야로 아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걸 제가 봤어요. And it hits me.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I just took over. 내가 아들이 했던 것을 뺏어서 하고 있구나. And yeah, I think a lot about relationships and people and how do I do this? 그래서 나는 관계,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So I stopped. 그래서 제가 일을 멈추고. And I looked at him. 그래서 제가 아들을 봤습니다. And I said, I'm doing it, aren't I? 그래서 내가 또 했구나. He kind of looks at me going, what? 그래서 뭐라고요, 아빠? And I said, I just took over, didn't I? 내가 또 너가 했던 일을 내가 또 대신하려고 했구나. I just took it away from you and I was going to figure it out. 내가 그것을 너한테서 뺏어다가 내가 하려고 했지. And then I began to cry. 그리고 나서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I said, Josh. I said, Josh. I'm sorry. 미안해. I said, that's what my dad always did to me. 내 우리 아빠가 나한테도 항상 그러셨어. That's all I've ever known. 나도 자라면서 그것밖에 몰랐어. And I'm doing the same thing. 근데 나 또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구나. And I don't want to do that. 근데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I'm sorry. 난 미안해. Can we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Now it was messy. 근데 굉장히 엉망이었어요. You know, all I knew how to do was cry and say, I'm sorry, can we figure this out?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울면서 미안해, 우리가 같이 한번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So we're growing.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I'm trying to figure out what it means to be a 56-year-old father. 그래서 내가 56세 아빠로서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는지 저도 알아가고 있고요. And he's trying to figure out what it means to be a 31-year-old son. 그리고 아들은 31살 아들로서 어떻게 좋은 아들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You got to figure it out. 우리 같이 알아가는 겁니다. There's no magic. 마술이 없어요. When my son was younger. 제 아들이 더 어렸어요. I went to him and I said, you know, because there's no manuals that tells you how to be a dad. 근데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어요. You know, you think, well, dads always know what to do. 그래서 아빠는 항상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We don't. 하지만 몰라요. So he was the first time I did this. He was probably around 13.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이 한 13살이었어요. And I mean, my dad's dysfunctional. I'm dysfunctional in life, you know. So 제 아빠도 저도 역기능적이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저희 삶이었습니다. So I went to him and I said, Josh, you know, I've never been a dad before.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가서, Josh, 나는 한 번도 아빠를 해본 적이 없어. And I know you've never been a son before. 그리고 너도 한 번도 아들이었던 적이 없지. And you're trying to figure out what hormones are and what life is about. 그래서 너도 호르몬에 대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고, 뭐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So for an example, so when we moved here to Hawaii, he was, you know, he was about 13, and you know, we'd go out in the water. So 저희가 이제 아들이 13살 때 우리가 하와이로 이사 왔어요. 나 이제 바닷가에 갑니다, 아들이. And finally, he said to me, "Dad, you can't come out in the ocean with me." 근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바닷가에 같이 들어가지 마세요. It's so uncool to have your dad in the ocean with you. 아빠랑 같이 수영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So another time, I wanted to do something with him, so we took martial arts together. 근데 한 번에 제가 아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제가 합기도를 같이 배웠습니다. So there's a hapkido class downtown. So 근데 시내 나가면 합기도가 있어요. 그 배울 수 있는데. So I said, "Hey, let's take hapkido together."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합기도 우리 같이 배우자. So I said, "The only rule is we have to take it for a year." 근데 규칙은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해야 돼. Because I'm not into this start-stop thing. 왜냐면 나는 그냥 시작하고 바로 포기하는 거 싫으니까. So we took it. 그래서 같이 들었습니다. So the end of a year. 1년이 지나고 나서. He says to me, "Dad." 아들이 저한테 아빠. I like hapkido. 합기도 진짜 좋아요. But nobody else in the class has their dad here. 근데 그 수업 중에 아빠랑 같이 오는 애가 없잖아요. So I'm going to quit. 그래서 저 그만둘 거예요. So your choice. 그래서 그게 너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 I'm not. 나는 포기 안 할까. I kind of like it. 나도 좋거든. So I ended up doing it for 7 years. 저는 결국에 7년 동안 했습니다. So, but again, that's his. It's his process. 근데 그건 아들이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였어요. So I said to him. 그래서 제가 그랬죠. I know you've never been a son, and I've never been a dad. 너도 아들이었던 적이 없고 나도 아빠였던 적이 없어. I just gotta help you figure out who you want to be and who I want to be, and we gotta be comfortable with that. 예,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우리가 같이 이거를 알아가야 돼. Life is messy. 여러분 삶은 원래 좀 지저분해요. There's no prescriptions.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세히 그 설명이 없습니다. There's no techniques. 예, 그리고 어떤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As a father. 아빠로서. Let me speak on behalf of fathers. 아빠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Fathers are broken. 아빠들은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Limited. 그리고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Dysfunctional. 예, 그리고 역기능적이에요. Most of the things we learned from a broken, dysfunctional father. 그리고 우리가 아빠로서 배웠던 것은 또 역기능적인 아빠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That's what you got. 예, 그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And if you don't deal with it, 그리고 여러분 그걸 다루지 않으면요. You'll do the same thing your mom or dad did. 여러분 또한 나중에 여러분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했던 거를 그대로 할 거예요. But don't worry.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It's life. 삶이에요. God is bigger than that.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삶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And he can give you what your father couldn't. 그리고 여러분의 아빠가 주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It's the process of growing up. 그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What I'd encourage you not to do. 제가 여러분 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은 것은 is use your dad's brokenness to protect yourself from God. 예, 아빠의 그 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막지 마세요. I remember 30 some years ago. 37년 전에 as in Saipan. 제가 사이판에 있었어요. I was working with another guy. 저 다른 사람이랑 일을 하고 있는데 and his dad was really dysfunctional. 네, 그 친구의 아빠도 굉장히 역기능적이었어요. He was a control freak. 예,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는 사람이었어요. So this guy would say my dad was so bad.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우리 아빠가 너무 이상해서 안 좋아서 he would tell us how many pieces of toilet paper we could use when we went to the bathroom. 우리가 화장실 갈 때 화장지 그 휴지 몇 개를 쓸 수 있는지를 얘기해 줬다. So we're sitting there. 그래서 저희가 앉으면서. So I said to him. 제가 얘기해 줬어요 친구한테. You gotta forgive him. 너 아빠 용서해야 돼. And then he said this.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ut if I forgive him. 근데 내가 아빠를 용서하면. I can't be angry at him anymore. 내가 아빠한테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잖아. Yeah, that's right. 맞죠. Another little girl. Little girl. She's 17 years old. Sorry. 저 17살 된 이제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Another young woman. 그래서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Her parents were missionaries. 그래서 부모님이 선교사였습니다. And so they sent her to a missionary school. 그래서 선교사 학교에 그 자녀를 보냈어요. And it was in Penang, Malaysia. 예,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었습니다. So she was going to the school. 그 학교를 그 친구가 다니고 있는데. And so she's telling me this story in a DTS, but this is what happened to her when she was 3 or 4 years younger than what she was. 예, 그래서 DTS 때 일어난 일을 DTS 때 이야기를 해줬는데 3-4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She was probably 14, 15 years old. 그러면 그때 한 14살, 15살쯤이었겠죠. So the school had an outing. 스쿨이 이제 이렇게 소풍을 갔어요. And they went to a waterfall.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폭포 있는 데로 갔습니다. So she was all excited. 그래서 너무 이제 흥분이 됐어요. So the bus stopped. 네, 버스가 멈춰서. She ran out of the bus. 네, 버스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And ran right for the water. 그리고 바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Now they're on the top of the waterfall. 근데 그 폭포 위에 있었어요. So there's a nice big flat water, you know, river flowing and then it goes over. 예, 그래서 이렇게 얕은 강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She's young, she doesn't know any better. 근데 어린이가 잘 모르죠. Right into the water. 자, 바로 물로 들어갔습니다. What she doesn't realize is it's solid rock and it's moss and slippery, and even in 6 inches of water, you can't stand up. So she gets knocked off her feet and she's slowly going down the river. 예, 근데 몰랐던 것은 물, 강이 굉장히 얕았고요. 바로 돌이 있었는데 그 돌 위에 그 뭐라 그랬지? 어, 이끼가 있어가지고 미끄러져서 이렇게 그냥 물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And one of the teachers sees it happening. 근데 한 교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Runs out of the bus. 예, 그래서 버스 밖으로 뛰쳐나와서 grabs her. 그 친구를 잡아요. Throws her to the side.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던져줍니다. Goes over the waterfall. 근데 그 교사가 떨어졌어요. And dies. 그리고 죽었습니다. True story. 저 실화예요. Life is painful. 인생은 원래 고통스럽습니다. Tragic. 그래서 비극이 많죠. Not even a moral issue. 어떤 도덕적인 것도 아니에요. Meaning there was no immorality in the issue. 그래서 그 사건 자체는 이게 도덕적이었냐 아니었느냐라는 건 없었어요. Just a young girl being a girl in a river and water and crisis. 그냥 한 젊은 청소년이 그냥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갔다가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But 하지만 How does she deal with it?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요? So she gets angry with God.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Because her world, it's my fault. 왜냐면 내 잘못이야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What do you say to the wife? 근데 그 교사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요? What does a young teenager say to children? 청소년이 다른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줘요? It's my fault. 그 자녀들한테. 어, 나 때문에 너희 아빠가 죽었어. So she just loses it. 그래서 완전히 그때 정신이 나갑니다. Now here's what she does. 저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She uses it to justify her life.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삶을 변명하는 거예요. So she does a bunch of stupid stuff. 그래서 계속 이제 인생을 그냥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요. Rather than dealing with the pain. 그 고통을 직접 다루기보다 She just vents. 그냥 계속 그거를 이제 감정적으로 토해내는 거죠. So I'm talking with her. 그래서 제가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And she just has come to this place. 근데 그 이런 상황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And she realizes that she can't use that situation anymore to protect herself from God. 근데 그 친구가 깨달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Because you see, if that's how God treats that family, then she's justified to do whatever she wants, and she can act out any way she wants, and her life is justified. 왜냐면 하나님이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그런 분이라면 나도 내 삶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나님 어차피 나쁜 사람이니까. At least that's the silly logic that she uses.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But she's got to come back and go, okay, God is bigger than this. 근데 하지만 그 친구는 이제는 돌이켜서 아니야, 하나님 그것보다 크신 분이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Didn't cause it. 예. Wasn't in his heart. 예,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But what we got to talk about today.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요. Is who is this God?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And what are we putting our faith in?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건지. And this is a challenge for us.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So we want to be defensive. 그래서 우리는 방어를 하고 싶어요. We want to defend light and truth and humility. 그래서 우리의 겸손, 빛, 진리를 우리는 방어해야 합니다. But that's not our natural response. 하지만 우리가 그 방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So don't beat people over the head because they feel like, you know, you're being defensive. 그래서 어, 너 지금 방어하고 있잖아라고 사람들을 막 정죄하지 마세요. That was a long answer to a short question. 그래서 굉장히 짧은 질문에 아주 긴 답변이었습니다. Any other thoughts, questions? 혹시 다른 생각, 질문 있으세요? She What did you kind of mean when you said, do not use your college brokenness to protect yourself from them? Does that mean like, just like, they messed up, so now my sin is justified? Yeah, if your dad's broken. So, 예를 들어서 아빠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So, alcoholic beats his son. 그래서 알코올 중독의 아빠가 아들을 학대해요. Not fair. 예, 사실 그게 나쁜 거죠. God, if that's what you let him do to me.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고 허락했다면 You must not love me. 그럼 하나님 저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So I'm going to do anything I want to get back at you.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도 그냥 복수하기 위해서 for treating me that way through him. 그래서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 거예요. See, in the Psalms, 그 시편에는요. It says a God who has indignation every day. 예, 그래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An indignation is anger aroused at injustice. 예, 근데 그 단어는 뭐냐면요, 불의를 보고 일어나는 분노의 뜻입니다. So every time there is injustice. 그래서 불의가 있을 때마다 God's angry with it. 하나님은 그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Why? 왜요? Because he hates injustice. 왜냐면 하나님은 불의를 증오하시니까. Causes pain and destruction. 그래서 그 불의를 통해서 고통과 그리고 파멸이 일어나니까. But he's also given us our space to live in.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셨어요. So he lives in this painful love.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세요. Where he sees our brokenness.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보시면서. Where he can heal us if we let him. 우리가 마음만 열면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데. But he has given us a choice and he will not take it back. 근데 우리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하나님이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세요. So dad was a bit broken. 예, 그래서 아빠가 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Sorry. It's not all right. Never all right. But God's bigger than that. 하나님은 깨어진 아빠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It does happen, but you don't have to excuse it.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변명할 필요 없어요. Just because men are broken doesn't give them excuse to vent their brokenness on kids. 예, 남자들이 깨어졌다고 해서 그 깨어짐을 아이들한테 풀 필요는 없죠. Just because men are broken, it doesn't give them excuse to beat their wives. 그리고 남자들이 깨어졌다고 해서 아내를 폭행할 변명이 되는 것도 아니죠. God will hold us all accountable.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겁니다. This is the world we live in.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Yeah. Do you think that like pattern of like father son, like the ripple effect will ever stop? Of course. 그래서 아빠와 아들의 그런 깨어진 관계들이 끊어질 수 있을까요? So the Bible says things like sins of the father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그래서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어요. Now let me be sure and clarify that. 근데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What I think God means. 하나님은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Is the influence of a father will only go at most to the third or fourth generation. 아빠의 영향력이 이제 3세대까지밖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어요. Why? Because that's the most that will ever be alive at one time. 왜냐면 한 번에 살아 있는 게 한 3세 4대까지가 가장 최장이겠죠? Grandfather, 할아버지, father, 아빠, son, 아들, maybe. 그럼 어쩌면 증손자. So God limits the wickedness of a man to four generations.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악함을 한 최장 4세대까지밖에 영향을 안 주세요. And he's always trying to break that. 그리고 그 안 좋은 영향력을 하나님이 계속 끊기를 원하세요. And any generation can. 그리고 어떤 세대에서든지 그것을 끊을 수 있어요. But then it says the love of God shall go for a thousand generations.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천 세대까지 내려가는 천 대까지 이어간다고 합니다. So yes, you can limit the brokenness of your family.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안에 깨어짐을 끊을 수 있어요. But it's hard work. 하지만 굉장히 큰 큰 일이죠.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다뤄야 되고요. It's working through kind of the dysfunction.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역기능을 다뤄야 되고. And it's walking into God in the process.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다. You can break the patterns. 근데 여러분이 그 패턴을 끊을 수 있어요. Okay, other thoughts? 다른 생각들? Okay, one more. Go ahead. Is there such a thing as righteous anger, and what would be the perfect expression of it? 그리고 있다면 어떤 게 그에 대한 표현일까요? Oh, that's a tough one. Of course, there's righteous anger. 예, 분명히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And the best example I can give is Jesus. 근데 가장 좋은 표현은 예수님이에요. He was angry at the religious leaders when they misrepresented God.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대표했을 때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The Bible doesn't say don't be angry. 성경에서는 분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It just says don't let the sun go down on your anger. 근데 단지 너희 분노에 해가 지지 않도록 해라. So even if you do have an indignation at injustice. 자, 여러분이 불의에 대해서 어떤 분노가 있다고 해서요. Get over it.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셔야 합니다. It's not the highest virtue. 예, 그 분노하라는 것 자체가 가장 최고의 덕이 아니에요. We're to do justice.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But we're to love mercy. 하지만 또한 자비와 긍휼을 사랑해야 돼요. Okay. Okay. So we're still kind of working our way forward.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전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Let's see if we can check the cable connection. Did I lose my cable? Okay, and out the register again. Try it again. All right, let's try that. Try that one. No? Let me try it again. All right, why don't you literally 2 minute stretch break. Stand up, move 예, around. 그래서 여러분 한 2분 정도 스트레치 할까요? 2분만. Please come back to your seats, guys. Everyone sit down. Okay, who else has a really short attention span? 예,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지시는 분 있어요? What's your name? Cassie. Okay, so you want to be the So 오늘 캐시가 Anytime. Now I may finish what I'm doing, so just signal me anytime. You don't have to do it publicly. Just signal me anytime and then we'll take a break. So 캐시가 okay. 오늘 신호를 줄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마다. Okay, so Cassie's going to be the keeper of the short attention span. 그래서 캐시가 오늘 집중력의 그 기간을 오늘 잴 거예요. 기간 시간. Okay. Now, remember, I'm giving you seeds, but you have to grow it.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씨앗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그것을 키우셔야 합니다. Meaning, you should have more questions at the end of the week than you did at the beginning of the week.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가 시작할 때보다 이 주간이 끝날 때 더 질문이 많아야 돼요. My goal is not to answer your questions. 제 목표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My goal is to help you figure out what to build your questions on. 여러분의 질문을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지를 제가 오히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So that's what we're working with. 그래서 그것을 놓고 저희가 일하고 싶어요. Okay, so truth and tension. 예, 그래서 진리와 갈등, 아 갈등 안에 있는 진리. In Mark, 자 마가복음에 보면요. One of the scribes comes to Jesus. 예,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And he's a good Y-rammer. 네, 아주 좋은 와이머예요. And he said, "What commandment is foremost of all?" 예,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How do I know the will of God?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So he's a good Y-whammer. 그래서 좋은 와이머인 거죠. Because he just wants to know what the will of God is for his life. 그래서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으니까. So Jesus says to him.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친구에게 한테 얘기해 줘요.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an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예,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너가 온 마음과 혼과 그리고 생각과 힘을 다해서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So he condenses all the law into this little short paragraph.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이 한 구절로 압축시킨 거예요. Now, all my years of growing up, I only heard anybody preach on this, and they would say the fulfillment of the law is love.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것만 들었어요. And there's a good argument for that. 근데 거기에 대한 좋은 이렇게 논쟁이 있어요. But then I began to ask the question. 네, 제가 또 이 질문을 했습니다. Why does he say, "Hear, O Lord, the Lord our God is one"? 예,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구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And then he says, "And." 그리고. What does "and" mean? 그리고가 무슨 뜻이에요? Also, in addition to. 예, 또한 덧붙여서 이와 같이. So he says, "Love." 사랑. Is in addition to. 예, 사랑은 여기에 덧붙인 여기에다가 사랑을 덧붙이는 거다. It almost sounds like kind of a nice religious phrase.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Maybe Jesus is just being religious, and then he's just kind of working his way towards love. 예,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 강조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No. 아, 하지만 아닙니다. Mark is a gospel written to the Gentiles. 왜냐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인 복음서이거든요. So he's writing this specifically for us.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쓰인 거예요. So when he deals with the greatest commandment, 그래서 이 첫 번째 첫 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why does he say this?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Now in order to understand why he says this,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we have to go to the Old Testament. 저희는 구약 성서를 봐야 합니다. Because the New Testament is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Old Testament. 왜냐하면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라는 그 기초 위에 쓰여진 거니까. And to understand the New Testament, you have to work from the Old Testament. 예, 그래서 신약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서를 잘 아셔야 돼요. So the best place for me to kind of find this. 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구약 성서에 어디 나와 있냐면 is in Deuteronomy.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So in Deuteronomy chapter 9. 9장. Moses, you know, Moses says, "Show me your glory." So,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합니다. Now, at the end of the chapter, which is where we're at. 근데 이제 그 구절 끝을 보면요, 그게 여기 쓰인 부분이에요. Let me create a little context. 그래서 제가 이 문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Moses goes up the mountain.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Gets the Ten Commandments. 예, 십계명을 받아요. Comes down the mountain.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와요. They built a golden calf. 근데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And they're basically having an orgy. 예,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막 이상한 행례를 치릅니다. 40 days. 40일 동안. They've lost it. 예, 완전히 이제 그 헤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Moses throws the law. So 모세가 이 십계명을 던져요. Beats the golden calf to dust.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완전히 이제 그 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Burns it. 그래서 태워요. Makes them drink it. 그리고 태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So much for their god. 예, 그래서 그들의 신이 없어진 거죠. He literally pounds it to dust and makes them drink it. 예, 그것을 완전히 먼지로 이렇게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끓여서 그들을 마시게 합니다. Not a very big god if you can drink him. 예, 내가 그 신을 마실 수 있으면 진짜 위대한 신이 아닌 거죠. So he goes back up the mountain. 그 다시 산 위로 올라갑니다. Second time. 두 번째. And this is where the story starts. 그리고 그 이 이야기가 그때 시작하는. So in verse 25. 25절을 보면. He says this. 이렇게 말씀하세요. I'll read all the way through, and then you can read it all the way through in Korean. Okay. So I fell down before the Lord the 40 days and nights, which I did because the Lord had said he would destroy you. And I prayed to the Lord and said, O Lord God, do not destroy thy people, even thine inheritance, whom thou hast redeemed through thy greatness, whom thou hast brought out of Egypt with a mighty hand. Remember thy servants, Abram, Isaac, and Jacob. Do not look at the stubbornness of this people or at their wickedness or their sin. And then verse 28 is the key verse. Otherwise, the land from which thou hast brought us may say, because the Lord was not able to bring us into the land which he had promised them, and because he hated them, he brought them out to slay them in the wilderness. 25절서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에서 그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달까 두려워하나이다. Okay, so Moses is interested in the glory of God. So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Moses is interested in who God is.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And he does this really cool thing for me anyway. So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 말을 해요, 모세가. He condenses the struggle, the pain. 예,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을 into one verse.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So it's like he summarizes it.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는 거예요. And he says, "Oh God." 그래서 하나님, "This is too painful for me to bear."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Your glory would be diminished."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Among the nations. 열방 가운데. And then he tells us why he thinks that way.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세가 설명해 줍니다. So he says this.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The people of the land.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are going to say.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God was not able.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도 없으시고. And he hated them.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미워하셨어. So if we were to condense that down,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압축시키면, there's two expressions. 그래서 두 개의 표현으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Two wings of truth, as Tozer would say. 예, 토저가 말하기에 두 개의 진리, 두 날개의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Two legs of life. 예, 그래서 이제 걸어가기인데 필요한 양다리. So we have to go back and understand this, and then we can bring it back into the rest of the Bible.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 다음에 성경 전체의 그 맥락 가운데 이것을 다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Now, if we were to say someone is not able, what are we dealing with? 그래서 아, 그 사람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뜻이에요? So let me give you an example. 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So let's say I asked you to see how limber you are, and I want you to take your right toe and touch the ceiling. 그래서 얼마나 유연한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오른쪽 발가락을 저쪽 위에다 천장까지 대보세요. Come on. In the end, you would say. 그리고 나서. Not able. 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하죠. See, it's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It's not a question of will. 그래서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It's a question of capacity. 얼마나의 그 역량이 있냐 있느냐입니다. Because no matter if I said I can do it, I can do it. Think positive thoughts. Think toe to roof, toe to roof.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고 아무리 해도요. It ain't gonna happen. 예, 불가능합니다. You would have to say.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Not able. 난 할 수 없다. So when we're dealing with not able.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시다라는 거는요. The word we're going to use. Sorry. 자, 제가 어떤 단어를 쓸 거냐면요. It's nature. 본성입니다. Now, nature. Okay, you ready for my big word for the day?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큰 단어를 드릴게요. Nature is a stuff word. 예, 그래서 본성은 뭐에 관한 것입니다. That's my big word. 그래서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큰 거예요. 어떤 것. Okay. This is computer stuff.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것. Plastic stuff. 플라스틱 같은 거. You know, concrete or wood or whatever stuff. 예, 그래서 뭐 나무든지 콘크리트든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It's a metaphysical question of the what is the material world. 예, 그래서 이 물리 세계가 뭘로 만들어졌냐 그 본질 재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Shirt stuff. 그래서 뭐 셔츠 같은 거. Nature. 본성은요. Is a stuff question. 예, 그래서 어떤 거. 를 얘기합니다. It's a capacity question. 예, 그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And it deals with power. 예, 그리고 이것은 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So if I say,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touch the roof. 그래서 이 천장을 한번 봐봐. You kind of figure out your nature.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And you have to say,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not. 못해. Not able. 할 수 없어. Okay, clear enough? 이해가 되세요? So when we're dealing, the first thing when we're dealing, Moses is saying, the people of the land are going to say, you're not able, you're limited in your nature.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God can't do it. 하나님은 할 수 없어. Now what's wrong with that?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Well, you see, you got the mountain gods. 하나님은 산도 만드셨고요. You got the river gods. 그리고 산의 신도 있고 강물의 신도 있고. You got the Egyptian gods. 그리고 이집트의 신들도 있고. You have the cave gods. 그리고 동굴 안에 사는 신들도 있고. Small g. 그리고 뭐 조그만 신. Limited capacity. 그들 다 제한된 능력이 있죠. So what it becomes is, well, it's just another one of the small gods, and if you go into that land, you have to kind of be careful of their little god.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도 그런 작은 신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So we go and if you walk around Singapore. 그래서 싱가포르를 우리가 이제 길을 걷다 보면 some of the kitchens you'll see an incense. 예, 그래서 어떤 식당의 부엌을 보면 그 뭐 향을 피워요. You'll see a little cat.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막 손드는 것도 볼 수 있어요. Okay, so you'll see all the little gods wherever you go. 그래서 싱가포르 어디를 가든지 이 작은 우상들, 신들을 보게 됩니다. You know, you'll see an old fat man sitting cross-legged doing something like this, and that, you know, that's the god. 예, 그래서 양다리 하면서 이게 뚱뚱한 어떤 한 그 조각상을 볼 수 있어요. Now we can say God small g. 예, 그래서 이제 소문자로 된 G를 쓰면서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So if you go into the kitchen, 그래서 부엌에 들어간다. You give respect to the kitchen god. 그래서 그 부엌 안에 사는 신에 대해서 존경을 표현해요. You know, if you're going to fight sumo wrestling, you throw salt onto your, you know, to respect the god of as your, you know. 그래서 스모 선수라면은 이제 시합하기 전에 그 힘을 주는 신에게 소금을 뿌려가면서 또 절을 합니다. And we all understand that there's certain spirits, small s, that we should respect in different places.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다양한 곳에 있는 그 신들에게 우리가 존경을 표현한다라고 흔히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Small stuff. 굉장히 작은 것들이죠. So what is Moses saying? 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He's saying thi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Your nature, God, is so great that you outweigh all other gods. 하나님, 모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은 너무 위대하고 대단해서 다른 어떤 신보다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You are bigger than the kitchen god, the river god, the mountain god, the kitty god, the whatever. 그래서 뭐 강의 신, 산 신, 고양이 신, 이 모든 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You're bigger than all the smaller gods because your nature is above all others. So 하나님이 이런 작은 신보다 더 크신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다른 어떠한 신보다 크기 때문이 아닙니까? Now bear with me. I know this sounds a little bit like, well, okay, so what? 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고요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But you got to get through this, so bear with me.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It'll make sense in a couple minutes. 그래서 몇 분 후가 되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Okay, so first leg, nature. So 한쪽은 본성. How powerful is God? 하나님은 얼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What can he do?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인가? That's a capacity question.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See, if you're dealing with a river god. 만약에 여러분 어떤 강의 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But you're on the mountain. 근데 산에 있어요, 여러분은. Do you care about the river god? 예, 그때 강의 신이 중요한가요? No, he's irrelevant. 예, 뭐 상관없는 거예요. So all the little gods have little places in a little life. 예, 그래서 그 신은 그 지역에 그 곳에 그냥 속해 있는 것뿐입니다. And Moses was saying, "Oh God." 네, 모세는 하나님. The land will say, "You're not." Able. 그 땅 사람들이 하나님은 역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셨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Moses' world. 자, 모세의 세상에서는 This is not acceptable.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Don't let them say that.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First point. 자, 첫 번째입니다. Second. 두 번째. He hated them.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했어. Okay, it's a question of character. 상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It's a question of choice. 그래서 선택에 관한 거예요. It's what you do with capacity.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So you nature is a capacity question. 그래서 본성은 능력과 관련 있어요. I can't touch the roof. 나는 저 천장이 닿을 수 없어. I can't touch the roof. 아니면 나는 천장이 닿을 수 있어. Hey, character is a choice question. 네, 성품은요 선택과 관련되어 있어요. Do I want to touch the roof? 내가 천장에 닿고 싶은가? It's a completely different question. 질문 자체가 다른 거예요. I can do this.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Will I do it? 하지만 내가 할까? Can. 할 수 있어? Capacity. 이것은 능력이에요. Will. Options. 할 것인가? 이것은 옵션을 얘기해요. And it's ultimately a question of relationship. 그리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Okay, so take a break in just a few minutes. 그래서 몇 분 후에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So if we summarize this.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And we'll talk about this after the break. 그래서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얘기할게요. Nature. 본성은. Has to do with reverence. 경외함, 우리가 우러러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Character. 성품은. Has to do with intimacy. 친밀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Okay, reverence. 그래서 경외함. His nature. 그래서 본성. His stuff.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 His being. 그래서 그분의 존재. Some of the words the Bible uses are honor.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Respect. 그리고 존경. Lord. 주. Character. 성품은. Has to do with choices. 그래서 선택과 관련 있고. It tells us to give thanks.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된다. It tells us he's a savior. 그리고 그분은 구세주다. He chooses. To save us,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분입니다. Because he's good.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니까. His choice. 그분의 선택이에요. Does he have to save us? 우리를 꼭 구원을 하셔야 됩니까? Why not? 왜요? It's his choice.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Now, I'm going to leave you with a question then we'll take a break.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저희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Is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 a nature question? 본성입니까? Or a character question? 아니면 성품입니까? And a second question I'll leave you with. You can talk about it during the break. 두 번째 이제 질문 드릴게요. When we're made in the imag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are we made in the image of His nature? 그분의 본성을 우리가 받았을까요? Or His character? 아니면 그분의 성품을 받았을까요? Two core questions you have to answer. 여러분이 꼭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두 가지 핵심 질문들입니다. Let's take a break. 그래서 쉬는 시간 가질게요. Andrew asked if we could go until 10:20. Can we do some questions for a little bit? I know it's like a disaster. Well, that's fine. Can you explain exactly what the difference between nature and character is like? I'm so confused. 그래서 본성과 성품의 그 차이가 아직도 좀 헷갈려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This is my body, right? 그래서 이게 제 몸이에요. Now it's just stuff.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몸. This is a mic, right? 이건 마이크예요. Stuff. 예, 그냥 하나의 어떤 물체이죠. Can it be a tree? 이게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Why not? Because it's a mic. That's a stuff thing. So, 마이크니까 나무가 될 수 없어요. It doesn't have tree stuff. 그래서 나무의 것이 없으면 마이크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Can I be an ant? 제가 개미가 될 수 있습니까? Why not? 왜 안 돼요? Because I got people stuff and I don't have ant stuff. 왜냐면 저는 개미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있으니까. Sounds simple, doesn't it? So, 굉장히 간단하게. Fingers. 손가락. Ears. 귀. All stuff. 이 모든 게 Now, 어떤 것이에요? Say something.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I don't have to hear you, do I?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얘기할 때 저는 안 들어도 돼요. Maybe. If I want to, now there's your will. 듣고 싶으면 듣는 거고 그 안에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I can choose to listen to you. 그래서 제가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선택할 수 있어요. If I want to. 내가 원하면. I have the capacity to hear you.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요. You will speak up.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들을 수 있겠죠. So I have this capacity.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Raw energy. 그래서 어떠한 그 stuff. 자연 그대로 에너지가 있습니다. Now, stuff doesn't have a will. 근데 이 본성 안에는요 의지가 없어요. It's got capacity. 하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Will is what moves me. 근데 의지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죠. My choice. 저의 선택입니다. Any other questions? Keep asking questions. Capacity is really important distinction. I'm going to explain it after the break, but it's really, really, really important distinction.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본성,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Did you say stuff doesn't have a will but capacity does? Stuff and capacity are the same. 그래서 어떤 것 능력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So a two-year-old. 그래서 두 살짜리는요. Has a two-year-old body. 그래서 두 살짜리의 몸을 가지고 있죠. 56-year-old. 그래서 56세. Has a 56-year-old. 56세의 몸을 가지고 있죠. You got female stuff. 그래서 이제 여자의 것이 있고. I got male stuff. 저는 남자의 것이 있어요. Yeah. Capacity. 이것은 어떠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Character. 성품 Will choice. 예, 의지 선택. Is what I do with it.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거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I have a choice. 저에겐 선택이 있는 거예요. Rooted in my power. 내 능력 안에서. To do things. 내가 무엇을 할 것에 대해서. Okay. So you got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So 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So does God have a nature? So 하나님에게는 어떤 본성이 있어요. Yeah. Of course he does. 예, 그쵸. 본성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Does God have a choice? 하나님에게 선택이 있습니까? Yes. Otherwise, he's not a free being. 예, 그렇지 않으면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거죠. So God has a nature.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본성이 있고요. He has a choice. 그리고 나서 선택이 있어요. Okay, other thoughts, questions. 다른 생각, 질문. Okay, so we still got another minute or so. Let's answer the question. 그래서 질문을 한번 우리가 대답해 볼까요? 1분 남았으니까. Is love a nature question or a character question? 사랑은 본성입니까? 성품입니까? Both. Why is it both? 왜 두 가지 다예요? It's in God's capacity to love, but He also chooses to love us.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능력도 있으시고 또 사랑이로 선택하시니까. Be really careful with words. 저 지금 쓰시는 단어들을 잘 생각. Okay, so you do good. It's just in His capacity to know what love is. 예,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But it's in His will to live it. 네,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If you make it a nature question, 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을 본성으로 보잖아요. He cannot not love us.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Therefore, he's not even good because he can't help it.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거니까. So the phrase God is love is really dangerous. That's so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표현이 잘못된 건가요? We have to be really careful how we define an attribute.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 본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So I don't go to a tree. 그래서 저는 나무한테 가서 And I say to the tree, 그 나무한테 이렇게 Thank you for being a tree. 어, 나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Why don't I do that? 왜 그렇지 않아요? It has no choice. 왜냐면은 선택한 게 아니니까. It has got cleanness in its very nature. 그냥 그 가장 그 핵심에는 나무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I can respect a tree. 저는 나무를 존경할 수 있어요. But it would be stupid to thank a tree. 하지만 나무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웃긴 거죠. Thanks, tree. 어, 나무 고마워. Ridiculous. Yeah. 웃긴 거죠. But I can go. Beautiful flowers. Respect. Take care of. Water. Nourish. 네, 아, 꽃이 너무 아름답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더 물도 주고 잘 돌봐줘야지. Okay. So when we talk about Go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in His nature, 하나님의 본성에는요, He knows what is best. 뭐가 제일 좋은 건지 알아요. Resource. 그래서 자원들. Character. 성 그 성품은요. He chooses what is best. 뭐 최고를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So, change the question, ready? 그래서 질문을 바꿔 볼게요. Does God have to love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까? No. No. 아니요. Does he want to love you?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Why? 왜요? Because he knows it's the best choice to make for him and us. 자,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자기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는 걸 안다 알기 때문에 God doesn't have to love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필요 없어요. It's not in his nature requiring him so he doesn't have a choice. 예. 하나님의 본성에는요. It's not this. I know you. 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여러분을 나는 너를 안다. Beginning with Adam and Eve. 그래서 아담과 하와서부터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Not if. 만약에가 아니라 Not when. 언제가 아니라 Not in condition of. 그리고 어떤 조건 때문이가 아니라 That will never change. And that is my choice.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그것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변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그건 나의 선택이야. And he has the freedom to make that choice.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실 자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Okay, now we're at break time. 저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Soak in that for 15 minutes. 저 15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All right, wow, that was amazing. 너무 놀라웠죠? Let's all be back in our seats in 15 minutes.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It's a character attribute. 그래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He chooses to be just. 공의롭기로 결정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Yeah. Yeah, yeah. Of course he's wise. 그러면 그분은 지혜로우시다. Well, it has to do. Yeah, that's a nature question. So is a 50-year-old wiser than a 2-year-old? 예, 50세 된 분이 두 살 때보다 더 지혜가 많습니까? More experience, more capacity, 더 능력, longer life. Yeah. 예. So if his nature has been forever, 자 그분의 본성이 영원하다면, how wise would he be?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시겠어요? Okay, let me go here. Go ahead. And so, as of now, all the things that we touched on was mostly his character. Then, what is his nature? We'll talk about that. 그것을 이제 얘기할 거예요. Okay, now I have to say this. 네, 이거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Right up front. 처음부터 그냥 솔직히. I have no idea. 저도 잘 몰라요. It's eternal. 영원하시다. It's everywhere. 그리고 It's unending. 무소부재하시다. 끝이 없으시다. But he does give us some hints at it. 근데 단서 몇 가지는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지. And we'll look at a video to help us understand that.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제가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Okay, question. Same question. Yeah. Asking what's the nature. Yeah. He doesn't tell us what his stuff is.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How do you describe eternity to finite? 어떻게 영원을 이 무한한 존재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It's pretty tough.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리서치한 결과를 이거를 그냥 진짜 진리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분이 리서치한 결과를 자기 인간적인 그 생각에 최대한 So you just said that you don't know. So can I actually receive this as this is a research that you have done and it's not absolute truth, but this is what you studied? Each week you'll hear one person's best guess. From their experience in life. 예, 여러분이 매주 강의를 듣는 것은 살면서 강사들이 경험한 것들을 최고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It's my best guess. 그래서 저의 추측입니다. There will be many people who have different opinions.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And so I could explain to you that framework, but we don't have time now. 그래서 그 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But yeah. How about this? How can a finite creature know absolute truth? 근데 어떻게 무한한 존재가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They can't. 알 수 없습니다. So they have to take it ready on faith.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는 거죠. So our best guess is accepting what God says about himself in faith and trusting what he says and then living it out.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잠깐만요. 생각을 좀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가 최고의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Hear me. But then go back to the word. So 제 강의를 들으세요.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That's the best I can offer.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사람의 본성은 제 다른 것들도 사람도 결국 제 이름을 선택한 건데 원래 태어나서도 제 이름의 몸을 태어났기에 사람은 제 구성만 같습니다. 그냥 선한 것들 결국 선택을 해서 내가 이걸 해냈다 해서 그게 캐릭터가 되는 것이 본성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 본성이기 때문에 반반은 제 이름을 지닌 사람들이 And so he's asking, so for the human nature, is it sinful? Do we have a sinful nature? And then when we do good, when we love, it's all choice. And so that's character, but what's our nature? Is it just sinful? Yeah, a lot of discussion about that. Yes, 거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요. Here's the best I can say.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은 God won't hold us accountable to something that's not our fault.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세요. Otherwise he would be unjust. 왜냐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Okay. So I'm not held accountable. 그래서 저에게 책임이 있지 않아요? To things that I didn't have a choice over.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이 없어요. But nowhere does God excuse your nature as an excuse not to live or move in His direction. 근데 너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넌 이렇게 살아도 돼, 함부로 살아도 돼라고 하나님이 그런 변명을 우리에게 주시진 않죠. He doesn't say.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Try to be holy, but I know in your sinful nature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But give it your best shot. So 거룩해라 아니면 거룩하려고 노력해라 하지만 너의 죄된 본성 때문에 너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노력은 해봐 이렇게 하시진 않죠. He says, I understand who you are, what you have, and what you're trying to do, but here's my requirement. So 내가 너가 누구인지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거다. Choose life. 생명을 선택해라. Be ye holy. 그리고 거룩해라. Now we got to define holiness.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겠죠? So I, you know, we got to define our words.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Okay, let me go on and then just kind of keep thinking about this.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진행할게요.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Okay, so I asked the question. 제가 이 질문을 해요. Are we made in the imag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Nature or character? 이게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 성품을 받았어요. Character. 성품을 받았습니다. Okay. So, if we were made in God's nature,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대로 지음을 받았다. What would our capacity be? 그럼 우리 능력이 어땠을까요? Anything. 예, 다이죠. Okay, ready? 준비되셨어요? Do something godlike. 하나님처럼 해 봐. Fly. 날아봐. Create stars. 별을 만들어봐. Cannot. Now. 할 수 없죠. Now, notice in Genesis 3 what happened.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Genesis 2. 창세기 2장. In the image of God, He made them male and female.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Right? 그쵸? Genesis 3. 창세기 3장. What did the serpent say to Eve?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You will be.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What's he trying to trick her as? 그래서 뱀이 뭐 어떻게 속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What's he really trying to say? 뱀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She's already like God.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다 받았어요. It's not what he's saying. 그래서 뱀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He says this. 뱀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You will be like God.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You will know things that only God can know.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들을 너가 알게 될 거야. You will be powerful beyond measure. 너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생길 거야. You will be a God by nature. 너의 본성이 하나님 같을 거야. Whoops, confusion. 그때 혼란이 들어온 거죠. Sin has entered the world.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Right desire. 자, 욕구는 건강해요. Wrong expression. 하지만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Now you might say.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I don't struggle with that at all. 난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실망하지 않아요. Let me give you an example.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You're walking down the road.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어요. And you have some of your best friends with you. 제일 친한 친구들이 막 같이 걷고 있어요. For whatever reason. 무슨 이유인지 간에 넘어져요. And fall. 그리고 넘어져서 땅바닥에 엎드려요. 그래서 머리를 박아요. Bleeding. 그래서 막 피가 나요. Now as you're lying there. 근데 거기에 누우면서 What are you feeling? 무슨 느낌이세요? Not just pain. Embarrassed. 아픔뿐만 아니라 창피하죠. Some of us, most of us.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All of us. 우리 모두가 창피해요. Right? 그렇죠. Shame. 수치. Okay, now. Let's just hold that thought for a second. 네, 그거를 한번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붙잡고 계세요. So I have shame. 저에게 수치가 있어요. Okay. I've tripped and I fell. 내가 넘어졌어요. Right? What must I assume about my life to be embarrassed or have shame because I fell? 내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꼈더라면 그러면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수치롭게 생각했을까요? Well, if I should never fall. 내가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 But I've never stepped there before. 나 한 번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So I would have to know the friction, capacity, strength of an object before I even stepped on it. 그래서 내가 밟기도 전에 내 앞에 뭐가 있는지 그 물체가 갖고 있는 힘, 역, 그 모든 그 물리적인 것들을 다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So part of me says I should know things that only God should know. 그래서 가장 깊은 그 뿌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아는 것들을 나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While you're laying on the ground.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embarrassed. 창피하죠. Ashamed. 예, 수치감을 느껴요. The reason often we're ashamed. 근데 우리가 수치감을 느끼는 많은 이유가요? Because at a heart level. 그래서 우리 마음의 수준 안에서는 we assume we should be like God in nature. 우리의 본성은 내가 하나님 같아야 되는데라는 것 때문에 제가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Shame. 수치는요. Says this. 이렇게 말합니다. There is something fundamentally wrong with my nature. 내 본성에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어. Not what I do is wrong. 내가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Ready? Who I am is wrong. 내가 누구인지 자체가 잘못됐어. I wish I could give you that revelation. 그 계시를 여러분이 내가 직접 막 주고 싶어요. Okay. God holds us accountable.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To what we do.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That's a moral question. 그것은 도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He doesn't hold us accountable to our nature. 우리 본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You should never trip and fall. 너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 You should be able to speak two languages without a problem. 문제 없이 너는 두 언어는 해야지. You should never make a mistake. 너 절대 실수하면 안 돼. You should never forget a name. 너 이름 다른 사람의 이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You should never get sick. 아파서도 안 되고. You should never trip and fall.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되고. You should be perfect. 너는 완벽해야 돼. And who can live that way?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Want to know your heritage? 여러분의 유업을 알고 싶으세요? There's your heritage. 그게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먼지. From dust you come. 먼지에서부터 우리가 오고요. And dust you shall return. 그리고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Your nature. 여러분의 본성. Is limited. 제한되어 있습니다. Finite. 무한해요. 아니. And being mature does not mean being nature like Go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는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Okay, how about this? How about eating disorders, ladies? 예, 그래서 식습 장애를 가지신 분들. What's the underlying message that you get with your bodies? 몸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믿길래 그런 병이 생길까요? Anybody? Ladies? What's the underlying message? 밑바닥 메시지는 뭐예요? What? Something's wrong with its nature. 이 내 몸에 이 본성이 뭔가 잘못됐어. Now let me just highlight that point for a second.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더 하이라이트 할게요. If something's wrong with my nature. 내 본성이 뭔가 잘못됐어. Something's wrong with me. 그렇기 때문에 나도 뭔가 잘못됐어. If something's wrong with me, can you love me? 내가 뭔가 잘못됐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No. 아니요. I am unlovable.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Shame. 수치. Think of models. 모델들을 생각해 보세요. In our culture today in the West. 예, 우리 서구 문화에서 We starve women. 우리는 여자들을 굶주리게 만듭니다. So their hips literally show. 그래서 그들의 여기 골반 뼈가 막 보여요. Malnourished. 예, 영양이 부족합니다. And then we say, "This is beautiful." 그리고 나서 이게 아름다워요. Now, what's the underlying message? 거기에서 그 밑에 숨겨진 메시지는 뭐예요? You are loved because of. 너의 너의 본성 때문에 너가 사랑받는 거야. If I look right. 내가 제대로 보이면 I will be loved.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사랑을 받을 거야. Is it true? 그게 진리입니까? No. 아니죠. So I come to Hawaii. 제가 하와이에 왔습니다. See all these white westerners? 저 이 서구 여자들이요. 서구 사람들이 They go to the beach. 그래서 바닷가에 갑니다. They slap oil on their skin. 그래서 막 그 오일을 막 바릅니다. And the white people 그래서 백인들은 want to be tan. 그래서 선탠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내 본성이 이 태우면 I will be loved. 그럼 내가 사랑받을 거야.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를 가요. And I'm all confused. 근데 막 헷갈려요. Because I see a lady walking down the street, beautiful sunny day.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맑은 날에 이 한 여성분이 우산을 들고. I'm thinking, the sun's out. 어 이렇게 햇빛이 좋은데 햇빛을 즐기면 좋은데 근데 마치 해를 원수로 생각하고 막 나를 보호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인들은 태우고 싶어 하고 그리고 까만 사람들은 하얘지고 싶어 해요 And what do we do with blacks? 그러면은 흑인들은 저희가 어떻게 될까요? You know what I mean? Because it's like, well, what are you? How white? I mean, how white do you have to be? But white people don't want to be white. They want to be tan. But tan people don't want to be tan. They want to be white. And then we get all these colors and confusion. Why? Because the only focus we have. It's nature. 예, 그래서 하얀 사람들은 까맣게 태우고 싶어하고 또 까만 사람은 하얘지고 싶어하고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 본성을 내가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 know what? Doesn't matter.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상관없어요. Yellow. 하얗든 노랗든 까맣든 빨갛든. big nose, 코가 크든, cute little small nose, 코가 작고 귀엽든, eyes, 눈, big eyes, 큰 눈, narrow eyes, 그리고 이 가늘이 눈. But see, we bought the lie. 근데 우리가 그 거짓말을 샀어요. That your nature defines you. 너의 본성이 너를 정의한다. So you have to have certain breast size. 그래서 가슴 크기가 이래야 되고. Pick on the guys. You got to have certain penis size. 아니면 남자들 성기가 이래야 되고. What's the right size? 그렇다면 올바른 사이즈가 뭐예요? But see, deep in our mind, it goes this. 근데 우리 생각 안에는 진짜 남자는 nature question. 그래서 본성. Real women. 진짜 여자는 nature question. 다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It's a lie. 다 거짓말입니다. It's all a lie. 다 거짓말이에요. You buy that lie. 여러분이 그 거짓말을 샀어요. You're not thinking biblically.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You'll live under shame. 그러면 계속 수치 아래 살게 될 거예요. And life will be graceless.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삶에는 은혜가 없어요. Oh, how about this? 이건 어때요? Hair. 머리. Real men. 진짜 남자는 have hair. 머리가 있어. You know what I love? 제가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actually feel shame for me because I don't have hair. 내가 머리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더 부끄럽게 생각해요. It's true. Some of you think, "Oh, I hope I don't grow up and be like him." 어, 내가 나중에 늙어서 저 사람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When my nephew when he was young. 제 조카가 어렸을 때 You know, cuz I got this hairline that's really weird. 그래서 제 머리 이 라인이 되게 이상해요. Puff right here. 자, 여기에 머리가 조금 있고요. And then it goes, you know, back this way. 그리고 뒤에 있습니다. So if I had longer hair, it would kind of blow in different directions. 그래서 내가 만약에 머리를 기르잖아요. 그러면 막 이 방향 So finally I thought, nah, it ain't happening. 아, 그건 싫다 생각했죠. Gone. 그래서 다 밀어버렸어요. So my little nephew, he sees me. 작은 조카가 저를 보고. He looks up. 저를 쳐다보고. Because he thought I razored this. 그래서 일부러 이 라인을 만든 줄로 알았어요. Oh, Uncle Matt. 어, 매트 삼촌. That is so cool. 어, 진짜 멋있어요. Now he doesn't think it's so cool. 근데 이제는 크니까 별로 멋있게 생각 안 해요. Okay, so let me just put something to you, okay?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게요. How long do you think it takes me to wash and take care of my hair? 제가 머리를 감고 이렇게 씻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Ready? Oh, 2 minutes. 2분? Ready? Done. 끝났습니다. No time, right? Okay, so let me just ask you this. Let's say you spend 30 minutes in the morning and the evening on your hair every day. 네,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머리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요. 1 hour a day. 그래서 하루에 1시간. So, whatever. An hour a day.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Ready? 7 days a week. 그래서 일주일에 7일이죠? 그러면 7시간? 1 full waking day a week. On your hair.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하루 전체를 여러분이 머리에다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Every month? 매 4 days. 예, 그래서 한 달로 따지면 4일을 Every year? 매년 12 times 4 48 hours. 48시간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So you spend almost 2 to 3 full days, literally 24 hours a day. You know, almost a week of your life 그래서? doing this.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를 관리하는데 거의 이틀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1년 중에. Now, let me ask you this. Who's got it better? Me or you? 누가 더 유익할까요? Wash my hair. 제 머리 씻어요. Dry my hair. 예, 머리 말립니다. Thank you. My wife went to have her hair done at a nice beauty salon. 그래서 제 아내가 좋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어요. So she was enjoying it. 그래서 굉장히 그 머리를 좋아했어요. So I met her there after she was done.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날 때쯤 만나러 갔어요. And the guys that work in there.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so I walked up, says, "Hey, you about done?" She says, "Yeah." 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가서 거의 끝났어요. And I don't remember what she said, but she was being cute and funny. 근데 제가 아내가 뭐라고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Something 굉장히 like, 귀엽게 했어요.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your hair, huh, hun? 그래서 당신은 당신 머리 스타일 걱정 안 해도 되지? That was funny. 그래서 그냥 재밌었어요. But I looked at the guy behind the desk. 근데 데스크 뒤에 서 있는 남자를 제가 봤는데. And he had this look of terror on his face. 이제 막 공포했던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You would mention his lack of hair publicly? How shameful is that?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사람 머리 없는 걸 놀려? 얼마나 창피해? You could see this look of fear in his eyes. 그래서 막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Oh, I can't stand the thought of a hairless man. 저렇게 머리 없는 사람 내가 더 미안하다. And I'm like, dude, get over it. 제가 그랬죠. 신경 쓰지 마. 그냥 웃겨. 웃긴 거야. 나 머리 없어. Life. 그냥 인생이야. So let me ask you this.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How preoccupied are you with your nature? 여러분이 여러분 본성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바쁘세요? Now, don't get me wrong. 자, 그렇다고 여러분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I think hair is cool. 머리 많은 거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You can do really great things with it. 그리고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염색도 할 수 있죠. You can shape patterns in it. 예, 거기다가 패턴도 심을 수 있고요. You can grow long. 뭐 길게도 할 수 있고. You can cut it off. 아니면 짧게 자를 수도 있고. See, God gives us these things that we can play with.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주십니다. And then start over. 예, 그리고 나서 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고. But in no way does it define you.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머리 자체가 여러분을 정의하진 않아요. You want hair? 머리 원하세요? You got hair? 예. Enjoy it. 예, 머리가 숱이 많으면 즐기세요. Take care of your body. 여러분의 몸. God likes the body. 하나님의 이 육신을 좋아합니다. It's where we live. 그게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죠. Ready? But it does not define us. 근데 이 몸이 우리를 정의하진 않아요. It's just a body. 그냥 몸에 불과합니다. You know what? One day. 언젠가는 you're going to get a new body. 여러분 새 몸을 받으실 거예요. And if you were to see that body now.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몸을 지금 보시면 you'd be tempted to bow down and worship it. 그 숭배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거예요. Because it is going to be an eternal body that never wears out. 왜냐면 전혀 피곤치 않는 그런 영원한 몸이 될 거니까. One day we will be clothed with glory.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가 영광을 옷 입게 될 거예요. But that's not the emphasis now. 네, 저희가 지금 강조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He's using this broken body. 하나님은 이 깨어진 몸을 사용하셔서 to grow our character. 우리의 성품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To help us grow up.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I look in the mirror. 그래서 저는 거울을 봐요. And culture and life says. 그래서 문화와 삶은 You're old. 너 늙었다. You're irrelevant. 너 그렇기 때문에 넌 이제 쓸모 없어. And sometimes I feel that. 그래 어쩔 때는 그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Old people in the West. 저 서구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 Are irrelevant. 예, 이제 쓸모 없다고 생각합니다. And I look in the mirror. 네, 제가 거울을 봐요. My back hurts. 저 허리가 아파요. My knees hurt. 무릎도 아파요. You know, life. 삶이 그렇습니다. Feeling. 감정. Then I got a choice. 근데 저에게 선택이 있어요. Do I believe the media? 내가 미디어를 믿을 거냐? Do I believe my culture? 내가 내 문화를 믿을 것인가? Or do I step back into the kingdom of God?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and 것인가? Simply say. 예, 왜냐면 하나님 왕국에서는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내가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았다. And I choose His life in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선택한다. So there's two pieces.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Reverence. 그래서 이 존경하는 것. And intimacy. 그다음에 친밀함. Both are needed.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And cultures usually emphasize one and not the other. 근데 문화에 따라서 한 가지에 더 강조하고 다른 것을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Asians, what do we reference? 그래서 우리 아시안 사람들은 어떤 거에 더 초점을 많이 두죠? Reverence. 그래서 존경하는 것, 우러러 보는 것. So if you want to know what reverence is, 그래서 여러분 존경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잖아요. Ask an Asian. 그러면 동양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They know. 왜냐면 그들은 잘 알아요. In the West, what do we emphasize? 네, 서구에서는 뭐를 강조하죠? Intimacy. 친밀함을 강조합니다. Our focus is not on reverence.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존경이 아니에요. Now watch what happens.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If I lose reverence, 내가 만약에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what do I end up with? 뭘로 남아요? Not true intimacy. 예, 그래서 진정한 친밀함이 아니라, I end up with Santa Claus. 그냥 산타클로스밖에 없어요. He exists to meet my needs.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Okay, God, I want a new TV. 하나님 저 텔레비전 받고 싶어요. New house. 새 집 받고 싶어요. And hair. 그리고 머리도 더 주세요. Because if you really loved me,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라면, you would be Santa Claus and give me everything I want. 그럼 산타클로스처럼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주시겠죠. And that's the temptation in the Western culture. 그래서 서구 문화에서 갖는 유혹이 바로 그래요. Now in the Asian culture. 근데 아시안 문화에서 동양 문화에서는, we don't know what intimacy is. 친밀함이 뭔지를 모릅니다. What do we know? 뭘 알죠? Reverence. 그 존경밖에 몰라요. So many times in the Asian framework. 그래서 동양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I don't even exist. 제 자신이 존재를 안 해요. Just tell me what to do. 그냥 뭘 어떻게 되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Just validate me. 하나님 그냥 저에게 말씀만 해주세요. And if someone in authority walks in the room, 그리고 권위자가 방으로 들어오잖아요. And it's, I always chuckle when I go to Korea.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웃어요. So I'm in Korea. 제가 한국에 있습니다. So I'm speaking to a class. 제가 한 강의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and they have a room where they put the speakers. 그래서 강사 대기실이 있습니다. So I speak.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요. And then it's a break.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잖아요. And then it's like, okay, Matt, go to your room. 그래서 Matt, 대기실로 가세요. And so they put me in the room. 그래서 저를 강사 대기실에 놓습니다. Because that's the respectful place where the person who's teaching goes so that they don't have to mingle with everybody else. 예, 그래서 강사가 다른 사람들이랑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그냥 가서 강사가 존경받으면서 쉴 수 있는 곳. So I go and I sit in the room. 제가 그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And then every once in a while I think, oh, forget it. Then I go out and I wander around.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And then I come to the West. 근데 제가 또 이제 서양 문화 있잖아요. Okay. No respect. 존경이 전혀 없어요. Hey, bro, what's happening? Let's hang out together. Right on, dude. Treat me like an 18-year-old. 마치 저를 18살짜리 청년으로 대합니다. I'm not 18. 저 18살 아니에요. I'm 56. 저 56세입니다. But I'm not picking on either one. You have both expressions. 예, 그래서 어떤 문화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두 가지 이 표현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Is God scary?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까? Any verses you can think of? 예,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어요? Yeah, Bible says this.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It is a terrifying thing to fall into the hands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떨어지는 게 굉장히 무섭다. God is here. Run for your life. 하나님이 여기 계셔. 빨리 도망가. Because sometimes we think, "Oh God, show up."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라고 하는데. I can assure you guys of this.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For the most part. 이제 거의 대부분 You don't want God to show up.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원치 않을 걸요? It is never a pretty thing for us. 예, 절대로 어떤 예쁜 상황이 아닙니다. We are embarrassed, we are weeping, we are hiding, we are crawling away, begging for life.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고 통곡하고 숨고 도망가고 그런 장면이 될 거예요. I can assure you guys.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God is not gold dust. 하나님은 어떤 그냥 이렇게 황금 금가루가 아니에요. He is a terrifying fire that when his presence comes, all of eternity will be undone and we will be laid bare and we will beg for mercy and knowing we don't deserve it. 하나님은 불 같은 분이셔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우시고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정말 긍휼을 구걸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칠 거예요. It's terrifying. 정말 무서웠습니다. When real revival hits, 진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It's not this. Slow dancing with God. 네, 하나님과 이렇게 느린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It is. The weight. 그 무게가 is overwhelming.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Thankfully. 네, 감사하게도 It's only one side. 그게 하나님의 한쪽 면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What's the other side? 그러면 그 다른 한쪽은 뭐가 있죠? Can you think of any scriptures that deal with intimacy? 그러면 친밀함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있나요? Of course. 당연히 있죠. Behold what manner of love the Father has given to us that we should be called sons and daughters of God.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시고 계신다. Abba, Father. 아바, 아버지. Now, it's almost confusing to us. 네, 또 혼란스럽기도 하죠. Well, is he scary, terrifying?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까? Or is he daddy comforting? 우리를 위로해주는 아빠입니까? And what we want is one or the other. 근데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를 원해요. And the Bible doesn't give us that option.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옵션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What I love about this school.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것은요. Is you get some of you that understand respect. 존경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들이 있고. And you get some of you that understand intimacy. 그리고 친밀함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And you can learn from each other.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And you can understand things about God because a different culture has different strengths.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문화가 표현하는 하나님이 또 다르기 때문이에요. Now, one more thought, then we'll think of a family. 예, 그래서 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So, a husband and a wife. 그래서 남편과 아내. So, ladies, or either one can answer, I guess. What's the role? What attribute is the man supposed to play? 그래서 남자는 어떠한 역할인가요? Well, let's deal with the women first. Ladies, what are you supposed to do? 그래서 아내들,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Be submissive. And it's almost 예, like a curse, 것입니다. Isn't it? 순복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그게 마치 마치 저주처럼 들려요. You say it with such disdain. Don't. It's really not that bad. Well, for some guys it is. 괴로워하면서 얘기하는데. Now we treat it like it's a curse. 네, 마치 순복하는 게 저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It's not in the heart of God. 예,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So ready, ladies. 저 우리 여자분들. Model reverence. 예, 저 우리 여성분들은 존경을 이렇게 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Men. 저 남자들은. Model intimacy. 이 친밀함을 모델링 해줘야 됩니다. Lay down your life. 그래서 생명을 다 바쳐서. Now, preferentially, ladies. 예,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우리가 선호하는 거는. You got it much better. 우리 여성분들이 갖는 게 더 사실 좋아요. You only have to respect. 왜냐면 우리는 그냥 존경만 하면 됩니다. We're held accountable to lay down our lives for you. 근데 남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바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It's not punishment. 자, 이거는 어떤 형벌이 아니에요. It's simply this. 그냥 단순히 이렇습니다. Parents, raise your child in the way that they should go. 그래서 부모들아, 너희는 자녀가 가야 되는 길로 가도록 양육해라. It doesn't mean make your child eat peas. 예, 그래서 뭐 콩도 먹여라 뭐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It means this. 이런 뜻입니다. Men, 남자들, model intimacy. 아빠로서 친밀감을 모델링 해줘라. Women, 여자분들, model reverence. 이 존경하는 것을 이제 모델링 해줘라. And when your child, 그래서 자녀가 sees that, 그것을 부모를 통해서 볼 때, he will know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It's not punishment. 그것은 어떤 벌이 아닙니다. It's a husband and wife modeling a child so that when the child grows up, he learns to respect God and he's not afraid to run into his arms. 예, 그래서 아이가 부모가 그렇게 서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나님 어떻게 내가 존경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Why does God hate broken families? 하나님이 왜 깨어진 가정들을 싫어하시죠? Because a single parent can't model both expressions. 왜냐면 그 부모와 한 사람으로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d they come out with a broken view of authority. 그래서 권위자에 대해서 깨어진 견해를 가지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And God doesn't want any child to have a broken view of authority. 근데 하나님은 한 아이가 권위자들에 대해서 깨어진 그 잘못된 견해를 갖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Because how they view authority in our parents is how we'll view authority. 왜냐면 우리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권위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Okay, so let me slow down for a second. 자, 제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여러분 질문이나 어떤 생각들 있으세요? Clear enough? 이해가 되세요? Okay, let's keep going. Our last story this evening. Well, let me show you. This morning on today's series called Today's Real Heroes, our national contestant has been routed here. Sorry about the translation, we don't have in Korean. And it's a story you have to see to believe. Our real heroes today are Dick and Rick Hoyt, better known as Team Hoyt. And if you haven't heard of them yet, be prepared. They're almost legends in their own right, and you'll see right now why they are heroes to so many. 그래서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This is one of the greatest love stories of all time. A story of a father who climbs mountains and runs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back to give his son a better life. 그래서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빠가 자기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It started at birth 44 years ago when the umbilical cord was wrapped around his neck. He looked beautiful and he was strong and he was laying on his stomach and I thought he was going to push us. But what it was, he was having spasms. The doctors told Dick and Judy Hoyt that their son had cerebral palsy and would never be able to walk or talk.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들은 걷지도 말하지도 못할 거다. So 결국에는 식물 인간으로 살 거다. 근데 부모가 아니다. 우리는 아이를 정상 아이처럼 키울 거다. Rick went too. He'd sink down to the bottom and he'd look up and start laughing. He played street hockey. We'd just get a stick and push him in the chair and hold the stick for him. We did everything with him that we did with the other two boys.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랑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Look at his eyes. And he was looking right at you. And you could tell that he understood everything they were talking about. But it wasn't until he was 12 when Rick found his voice, called the Hope Machine, a computer system created by a team of Tufts engineers. Hopefully people will look at me as an intelligent person and learn past my disabilities. He could tell us exactly what he wanted, how he felt, you know, where he wanted to go. And it got him to go to school and he got to be able to talk to a lot of other people. It was in high school where Rick first learned of a 5-mile charity road race for a paralyzed teenager. He said, Dad, I have to do something for him. I want to let him know that life goes on. For Dick, 그래서 이렇게 마비된 한 친구를 위해서 자기도 경주를 달리고 싶다. 그래서 아빠가 같이 달려줬어요. It feels like my disability disappears. And that 그래서 아빠랑 같이 달리면 마치 제가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라고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Now at the age of 66 and 44, Dick. 아빠는 66세, 아들은 44세. 그래서 같이 마라톤도 하고요. 25th Boston Marathon this year. They even started doing triathlon. 그다음에 철인 3종 경기도 했습니다. The ultimate test of strength and endurance. 그래서 여섯 번 출마했어요. Pushes and carries Rick's 110-pound frame over the course of the 2.4-mile swim, 112-mile bike ride, and 26.2-mile run. We're going for a leisurely stroll. This is a slower pace than you two normally go, right? Oh, this is a nice pace. It's a good break. Yeah. But they don't slow down for long. As long as we're still having fun, we're enjoying it, and we're healthy, we're going to continue doing it. But it's Rick's achievements on the sidelines that are most awe-inspiring. I'm happy to say, but I live a very fulfilling life. Did Rick graduate from high school, but also from college, earning his degree from Boston University, and he now lives in his own apartment. I am sure to disable people that they don't have to sit back and watch the world go by. They too can go to school, get a job, and be included in everyday life.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저는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너도 공부할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다. 저는 분명히 제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I read them an email they recently received, one of thousands, from a perfect stranger. I write this because I'm a father. To my shame, I have been nothing like you, Dick. I have been selfish more than I have been selfless. I'm not raising my son the way I intended to raise him. And up to this point, you could say, I failed. But yesterday, in a moment's time, I was changed. My heart was broken when I saw how much you must love your son to put yourself through such agony that he might experience the thrill of the race. Yesterday it became less about me and more about being my children's father. I thank you, sir. You hear this over and over again. It clearly is. 그래서 한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아빠로서 실패했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And most importantly, you're a hero to Rick. Yeah, I used to think of myself and just love my family. And I just want to be the very best father I can be.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영으로 보지 않고 저는 그냥 최고의 아빠가 되고 싶은 것뿐입니다. So you have a contrast there. 그래서 여기에는 대조가 있죠. Broken nature. 그래서 우리의 깨어진 본성이 있지만 But relationship. 내 관계. Now, you think that man's good? 이 사람이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세요? He doesn't hold a match to God. 하나님과 비교하면은 이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The littlest thing he carries. 그래서 이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is infinite in God.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무한하게 누릴 수 있어요. Why do I say that?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Because no man is better than the source of all life. 예,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죠. We don't know God.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We got really funny ideas.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해요. But you can. 하지만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Now, let's keep going.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I like to keep things simple.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것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걸 좋아해요. God's nature. 하나님의 본성은 I simply like to say it this way.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od's big enough.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다. How big? 얼만큼 크냐? Give me any situation you want. 어떠한 상황을 얘기해 주든지 간에 And he's big enough for that.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He's big enough.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And God's character?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He's good. 선하세요. So those are my two little reference points.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것을 기준 삼습니다. God is big enough.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And God is good. 그리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They hold those two legs. 예, 그래서 이 그 양 다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에요. Now I just gave you a 4-year theology degree in a couple hours. 제가 몇 시간 안에 4년 동안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You can go to theology school. 여러분이 신학대학에 가서 and you'll learn some really cool words. 그래서 굉장히 뭐 멋진 단어들을 배울 거예요. Omniscience. 예, 그래서 전지하다. Omnipresence. 자, 무세부재하다. All the omnis. 예, 그래서 전지하다. Fancy ways. 그래서 굉장히 단어는 멋지지만 God is big.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다. God is sovereign.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Other side. 또 다른 한면으로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세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Love is the defining attribute that holds all the other attributes. 그래서 사랑이라는 성품이 다른 모든 성품들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입니다. Now, here's where it gets a little complicated. 네, 복잡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Where does sovereignty end and choice begin?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이 나나요? I don't know. 저도 몰라요. I'm going to let him worry about that. 그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Because sometimes 왜냐면 God intervenes.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Sometimes he doesn't.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We have stories of God's divine interventions in governments.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정부 안에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And we have stories of God's lack of intervention. 근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충분히 개입하지 않으세요. So we have these two wings. 그래서 이 두 양날개가 있습니다. Sovereign.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 Good. 그리고 선하심. Okay. Now, clear enough? Now we got to go back to the New Testament. 그러면 이제 신약 성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So what is the scribe and Jesus saying? 그래서 서기관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And the scribe said to him, "Right teacher, you have truly stated." 그래서 랍비여 당신이 정말 대답을 잘해 줬습니다. He is one.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What's he dealing with? 뭐 무슨 뭐를 다룬 거예요? Nature, character. 본성을 다룬 거죠. It's always sin. Nature. He's big enough.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다. And 그리고 Okay, so there is no one else besides him.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Capacity really big. 예, 그래서 능력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Love him with all y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and love your neighbors yourself. Relationship. Good God.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과 능력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성품을 다룬 것입니다. That's all they're saying.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다룬 거예요. So let's look at a few more. 그래서 몇 개를 더 볼까요?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그래서 믿음 없이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다. Ready? For he who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어야 된다. Nature.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And 그리고 in addition to 덧붙여서 He is a rewarder of those who seek him. 그래서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Choice. Yeah. 선택입니다. He responds in relationship. 그래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꼭 반응을 해 주세요. And what's the connection point? 그래서 연결시켜 주는 게 무엇입니까? Faith. 믿음. So it's not a blind faith. 그래서 그냥 눈먼 믿음이 아니에요. It's not even a mystical faith. 어떤 신비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It's a very concrete faith in a God who is big enough and a God who is good. 예, 그래서 선하시고 그만큼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So the church throughout all Judea, Galilee, and Samaria enjoyed peace being built up and going on in the fear of the Lord and in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함 안에서 이 교회들이 세워졌다. 아, 그리고 지속되고 있다. Two expressions of God that we have to continue to walk into.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 우리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이제 가질 수 있어야 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Respect. 그래서 존경. Intimacy. 그리고 친밀함. Comfort is a relational word. 왜냐면 위로한다라는 거는 관계에 대한 단어이거든요. Fear of the Lord is a respect.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존경이죠. But as for me, by thine loving kindness I will enter in thy house and the holy temple I will bow in reverence.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주의 전으로 들어가겠고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Once God has spoken, twice I have heard this. The power belongs to God and loving kindness is thine. 그래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 있으신 분이십니다. Okay, Romans 1:20. 그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his invisible attributes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have been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through what has been made so that people are without excuse. For, here we go. Even though they knew God, they did not honor him as God or give thanks.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그 존경을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다. Respect. 존경. Relationship. 그다음에 관계. And then watch what happens if we lose either one of these things. 그 둘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We become futile in our speculations and our heart is dark.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우리의 눈에 어떤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 눈이 멀어진다. Let us show gratitude by which we may offer God with an acceptable service with reverence and awe.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So there's two expressions to our faith.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일 때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야 돼요. Yes, sir. Big enough.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다. Father.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 You need both.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One time I'd done some work in Jakarta. And I was in a taxi going to the airport.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있는데요. 택시 타고 공항에 가고 있었어요. And I was just starting to do consulting and I was just having a pity party. 예,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어요. So I'm just sitting in the taxi.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있는데 The other guy I was working with was there. 그래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I was just whining and complaining to God. 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었어요. God, I can't do this. 아, 하나님 못 하겠어요. This is terrible. I'm sorry. I am a mistake. I just should not be doing this. 아, 하나님 이거 다 실수예요. 이거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괜히 하고 있어요. And then out of nowhere.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I get this For lack of a better word, divine sense. 네, 갑자기 뭔가 이 신성한 느낌을 제가 받기 시작했어요. And if I were to put it into words, 그래서 제가 말로 표현을 하면, here's what it would have sounded like.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Matt, I trained you. 내가 너를 훈련했어. You're comparing yourself to that man. 너 옆에 있는 친구랑 너를 지금 비교하고 있지? Hear me clearly. 내 말 잘 들어. Stop it. Now, never do it again. Is that clear, son? 그래서 아들아, 내가 다시는 말 안 할 거야. 고만해. 불평 고만해. Every parent has the voice. 그래서 모든 부모에게는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You know what I mean? Yeah. So a child can be out playing. 그래서 아들이 그러니까 아이가 밖에서 놀고 있어요. And a parent goes, 근데 부모가 Josh. Josh. The son goes 10 minutes, no problem. 네, 10분 동안 그냥 계속 놀아요. In 5 minutes I go, Josh. 근데 5분 지나고 나서 Josh. 5 minutes, no problem. 예, 5분 동안도 계속 놀아요. 4 minutes. 근데 4분 지났어요. Joshua. Joshua. We're getting close.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All of a sudden, my son hears this. Joshua Marcus Rollins, get your butt in here right now. Joshua Rollins, 지금 당장 들어와. I just went from being dad.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로 얘기하다가 to being the respected one. 그리고 나서는 존경을 받을 만한 분으로 이제 제가 I don't care if you like me, but you're going to butt in here right now, or there are going to be consequences. 그래서 너 내 말을 듣기 싫어도 지금 당장 안 들으면 너 벌 받을 거야. God has a voice. 하나님에게도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He's not always going to walk around going, "Oh yes, hold my hand." And this is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어 그래 내 손 잡아 같이 걷자. There'll be times when he comes to you. 때로는 여러분에게 가서 Rollins, step up. 고만해 자리에서 일어서. Be a man. 남자가 돼. You're my son. Stop doing it now. 넌 내 아들이야. 이제 고만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Yes, sir. Yeah.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Now, is that the only way God treats us?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우리를 대하세요? 아니에요. There are times. 어떤 경우에는 I was going through a really difficult time. 굉장히 어려운 제가 시간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With some leaders and some just challenging situations. 저 리더들과 해서 굉장히 좀 도전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And I just go for a walk. 네, 제가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And all I could do was cry. 네, 그때 제가 울 수밖에 없었어요. God, it's not fair. 어,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This is unjust. 하나님 이거는 불의예요. And did God didn't come to me all uppity going, "I'll just suck it up, Rollins. Be a man and get keep going." 그때 하나님이 야, 그냥 정신 차려. 왜 이렇게 울어? 그냥 똑바로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I just again to put it into words, I just felt his presence and his comfort and it was like he would say to me, "Matt, it's okay. They did the same to me. Don't worry about it. We're going to be all right. Just keep going." 네, 제가 말로 표현을 하면은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Matt,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나도 그런 거를 경험해 봤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거야." Respect. 존경. Intimacy. 친밀함. Respect. 존경. Intimacy. 친밀함. And some of you may go through a season where God just comforts you and reveals his love and compassion for you.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한 시즌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But also 근데 또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Whom the Lord loves.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He disciplines.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또한 훈육을 하세요. And there will be times in your life.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또 그런 시즌이 있을 거예요. Well, you may not be able to do the same things that other people do.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똑같이 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So we can see that in Moses. 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He had more light. 모세는 빛을 더 많이 봤어요. He knew God. 하나님을 알았어요. God said, "Speak to the rock." 그래서 하나님이 바위에게 말해라. He got angry and hit the rock. 네, 모세가 화가 난 상태에서 돌을 쳤어요. To whom much is given. 근데 많이 주어진 사람에게 much is required.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죠. Both are needed.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Both are expressions of faith. 두 가지 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Both build a relationship. 그리고 두 가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세워줍니다. Okay, let me slow down and we'll close in prayer. But any questions or thoughts? 제가 잠시 속도를 늦추면서 혹시 끝내기 전에 질문 있으세요? Enough to think about? 생각할 게 너무 많나요? Okay, so Just And so when we say the fear of the Lord in Korean, there's it doesn't translate directly. And so when we say, when we hear fear, there's another word. And so what he's asking is, when we talk about reverence, is it about that we should be afraid, or should we, or is it, oh, he's so good, that's why I respect him? Well,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에요. Give me one more day. 제가 하루 저에게 하루를 더 주세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비디오를 못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내일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또 대답해 드릴게요. Okay, so let's just stop for a second. 자, 저희가 잠시 멈출게요. Now remember, we have to grow into this. 근데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Each of you will, so to say, have one strong arm.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한쪽 팔은 조금 더 힘이 세고요. And one kind of atrophied arm. 그리고 한쪽은 약간 좀 이렇게 부족한 팔이 있어요. You may go, I understand respect. 어, 나는 존경을 이해 잘해. Intimacy, I don't know very well. 근데 이 친밀함은 잘 모르겠다. So I gotta start to use the muscle. 그래서 이 근육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Grow in strength. 그래서 근육을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Some of you know intimacy.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친밀함은 잘 알아요. But you're not very good at respect. 근데 존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Just do your own thing. 그냥 아, 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뭐. So here's what we say.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just listen to the Lord for a second.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Just kind of reflect on your life and your family.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A little bit on your culture. 여러분의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What were the good things they taught you?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좋은 것들은 뭐가 있는지. What were the things that you didn't get so much of? 근데 여러분이 자라면서 잘 받지 못한 건 또 뭐가 있는지. And then just hold both of those before the Lord. 그리고 나서 그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들고 한번 서 보세요. And say, Lord. 그리고 나서 하나님. Would you help me to grow?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Would you put me in situation? 하나님, 저에게 상황을 허락하셔서. Where I can develop the strength. To walk with you. 자, 제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근육들을 이제는 키워 주세요. So just take a minute. 자, 우리 잠시만 시간을 드립시다. Between you and God.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So just sit quietly and reflect. 자, 잠시 조용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Remember, just put a little faith to the point that you want to walk into. 그리고 여러분이 걷고 싶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심으세요. God, I trust you to teach me about this because this is what I want to learn. 하나님, 제가 배우고 싶어하는 게 이건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해서 제가 믿습니다. Thank you, Lord, that you choose to love us.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셔서 감사합니다. We haven't earned it. 하나님 저희가 얻은 게 아닙니다. We don't deserve it. 그리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Thank you for the choice.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감사드립니다. We want to respond to that choice.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반응하고 싶습니다. We want to give you freedom to love us.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하도록 저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In any way you want.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You know we have a distorted picture of you.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시죠? Thank you that you want us to grow up.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감사드립니다. And you will teach us your way.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실 거고. And we trust you for that.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저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Thank you for Jesus.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It's the source of this life.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